자 보게 주의 길 멀고

시태어나이전것은지나고새롭게됐네죄로물든내모습예수와함께죽고부활생명내안에새로운삶이열렸네너희가나내가너희를택하여세웠나니오직내안에오직내속에그리스도가사네오직내삶에오직내마음에그가주인되셨네 하나님나로인하여하나님의기쁨과하나님의영광을누릴수있도록초대하신주님주님앞에나아갑니다 새로물든내모습예수와함께죽고부활생명내안에새로운삶이열렸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